뜻깊은 2017년에도 훈련혁명의 불길, 군력 강화의 불바람 속에 전투정치훈련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혁명 강군의 전투력을 무진막강하게 다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훈련에서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를 철저히 실현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격려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전포원들을 만나시어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셨으며 특수작전 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포원들은 격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올렸습니다. 격려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히 손을 줘 담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의 전투한다란 저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군 영도에 빛나는 자욱을 새겨가시는 격려하는 김종은 동지께 다음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격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언제든 명령만 내리신다면 단숨에 괴뢰들을 쓸어버리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믿음직하게 열어드릴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